가는 것은 모두 다 저마다의 꿈들이 있어 강의 눈나무 이파리 맞아 바다로 갈 큰 꿈을 안고 가오 먼지 같은 인생이라도 나는 나의 길을 사랑하오 모든 것이 텅 빌 때까지 출렁이며 큰 꿈을 안고 가오 꿈도 없이 흐르는 것은 세상 속에 단 하나도 없어 씻겨졌다고 아담났다고 어찌 꿈이 없으리요 죽을 때도 가져가는 무엇일까 생각하고 바로 그건 삶의 꿈이라오 불꽃 같은 나의 나의 꿈이라고 불꽃 같은 나의 꿈이라고